إذ نادى وهو مكظوم لولا أن تداركه نعمة من ربه لنبذ بالعراء وهو مذموم فاجتباه ربه فجعله من الصالحين وَإِنْ يَكَادُ الَّذِينَ كَفَرُوا لَيُزْلِقُونَكَ بِأَبْصَارِهِمْ لَمَّا سَمِعُوا الذِّكْرَ وَيَقُولُونَ إِنَّهُ لَمَجْنُونَ وَمَا هُوَ إِلَّا ذِكْرٌ لِلْعَالَمِينَ 그러므로 인내하라. 그때 주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노하여 고함을 쳤던 물고기의 무리가 되지 말라.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지지 아니했으면 벌거벗은 채 불모의 땅에 버려져 비난을 받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주님은 그를 선택하사 의로운 자 중에 있게 하셨노라. 불신자들이 그 교훈을 들을 때면 그들의 눈으로서 그들을 괴롭히며 실로 그야말로 미친 자라 말하더라.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온 인류를 위한 교훈이라.